이 시간에는 너래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백도의 어머니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어머니 내 고향아. 계속하여 들으실 너리는 오모니들에 대한 생각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심장을 바치자 오모니 저국에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